최근 남조선 괴뢰군부 패당이 우리의 무전무혈의 대승리로 막을 내린 지난해 8월 사태의 의미를 왜곡해보려고 최전현 일대에서의 지뢰폭발 사건이 발생한 날을 계기로 반공화국 대결 광대극을 펼쳐놓았습니다. 지뢰폭발 사건으로 말하면 최전현의 괴뢰군 수색대가 저들 구역에 대한 수색 도중 알지 못할 지뢰를 밟아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괴뢰 패당은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억지로 넘겨씌우고 사태를 교전 직전으로 몰아갔습니다. 괴뢰 육군참모총장의 주관하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괴뢰군 수색대원들과 일부 보수 똘거지들이 모여 벌려놓은 이 광대극에서 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도발을 떠들며 대응인이 모니하고 악청을 돋궜습니다.